50 languages. 92. 92. الجمل الثانوية مع أن رقم 2. 종속절 서 길을 걷 다고 이 종속절 서 길을 걷 다고 이 يزعجني أنك تشخر 당신이 코를 골아서 화가 나요 당신이 코를 골아서 화가 나요 يزعجني أنك تكثر من شرب البيرة 당신이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화가 나요. 당신이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화가 나요. يزعجني أنك تأتي متأخرة. 당신이 너무 늦게 와서 화가 나요. 당신이 너무 늦게 와서 화가 나요. أظن أنه بحاجة إلى طبيب. 그는 의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는 의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أظن أنه مريض. 그는 아픈 것 같아요. 그는 아픈 것 같아요. أظن أنه نائم. 그는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아요. نأمل أن يتزوج ابنتنا. 그가 우리 딸과 결혼하기를 바래요. 그가 우리 딸과 결혼하기를 바래요. نأمل أن تكون لديه نقودا كثيرة. 그가 돈이 많기를 바래요. 그가 돈이 많기를 바래요. نأمل أن يكون مليونيرا. 그가 백만장자이기를 바래요. 그가 백만장자이기를 바래요. سمعت أن زوجته أصيبت بحادث. 당신의 아내가 사고가 났다고 들었어요. 당신의 아내가 사고가 났다고 들었어요. سمعت أنها في المستشفى. 그녀가 병원에 있다고 들었어요. 그녀가 병원에 있다고 들었어요. سمعت أن السيارة تلفت تماما. 당신의 차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들었어요. 당신의 차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들었어요. يسعدني أنك أتيت. 당신이 와서 기뻐요. 당신이 와서 기뻐요. يسعدني أنك مهتم. 당신이 관심이 있어서 기뻐요. 당신이 관심이 있어서 기뻐요. يسعدني أنك ستشتري المنزل. 당신이 그 집을 사고 싶어 해서 기뻐요. 당신이 그 집을 사고 싶어 해서 기뻐요. أخشى أن تكون آخر حافلة قد مضت. 마지막 버스가 가버린 것 같아요. 마지막 버스가 가버린 것 같아요. أخشى أننا سنضطر لأخذ سيارة أجرة. 우리는 택시를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택시를 잡아야 할 것 같아요. أخشى ألا أحمل نقودا. 저는 돈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돈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